HUBS 화가들의 은밀한 19 꽃샘에 설근이 얼어죽는다. 2월 바람에 검은 샛불이 오그라진다. 딱 요즘 날씨를 설명하는데요. 봄이라면서 아침과 밤만 되면 어깨가 오그라들 정도로 쌀쌀해집니다. 하지만 캠퍼스를 둘러보면 한껏 얇은 봄옷을 걸친 채 활보하는 멋쟁이 사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꽃이 만개한 완연한 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듣고 날씨는 아직 쌀쌀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해지길 바라며 봄의 대표 주자를 모셨어요.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한 햇빛, 보기만 해도 싱그럽고 부드러운 초록빛 잔디, 몽글몽글 구름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하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잔뜩 머금은 그림. 상상만 해도 이미 완연한 봄에 서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이런 멋진 그림을 그린 화가를 만나보러 가시죠. 홍대광의 I Feel You. 자꾸 설레는 눈부신 그대가 보여요. 파도처럼 벅차오르는 상쾌한 아침이 좋아요. 신바람 타고 여러분, 인상주의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인상주의는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색채, 색조,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둔 예술운동의 한 갈래입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했어요. 이렇게 설명만 듣고 있자니 인상주의라는 말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 용어가 만들어진 계기를 한번 들어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겁니다. 인상주의는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에서 처음 나왔어요. 엄청난 노력 끝에 창작물을 만들 때마다 우리는 늘 온 신경을 다해 신중해서 결정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목이죠. 예술 작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소하게 레포트 하나를 낼 때에도 그 제목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곤 해요. 하지만 우리의 모네는 그림의 제목을 다는 일 따위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었어요. 그는 단순하고 설명적인 제목을 좋아했거든요. 그에게 일출을 그린 그림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 거냐고 물었을 때 모네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냥 인상이라고 부르는 건 어때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그림은 인상, 해돋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됐죠. 평론가들은 그를 비웃어댔어요. 하지만 모네는 인상이라는 용어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바를 잘 표현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어느 적절한 순간이 주는 인상의 기록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 인상주의, 별거 아니죠? 예술은 아름다운 것이지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도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김뮤지엄의 281.32km. 어떤 노래 좋아해? 이런 장르는 어때? 주인공인 건 어때? I sing my way. 어떤 노래 좋아해? 이런 가사는 어때? 거기 날씨는 어때? 우리 이야기는 hold back. 세계를 돌아봐도 nothing. 여왕이 되기만을 바래. 도시의 심장에다 bounce back. 내가 저기쯤에 뜰 때 모두가 따라하는 pilot. 헝클어졌던 마음관을 따라오는 날의 밤을. You must remember tonight. 밤에 꽃이 피다니 꺾어갈 수가 없지 널. 내가 중얼거린 게 너가 주인공이 돼. 매일 중얼거린 게 이제 너가 됐음에. I sing my way. 어떤 노래를 좋아해? 이런 장르는 어때? 주인공인 건 어때? I sing my way. 어떤 노래를 좋아해? 이런 가사는 어때? 거기 날씨는 어때? All about you. 해가 뜨고 여길 지나 같은 날을 다시 만나세. 반갑다는 인사한 다음에 무슨 감정이 나 뒤집뒤집 골라. 아무것도 없던 방에 하이 가득해. Sing for you. 내 밤은 너를 몰들어가는 게 Song for you. You must remember tonight. 밤에 꽃이 피다니 꺾어갈 수가 없지 널. 내가 중얼거린 게 너가 주인공이 돼. 매일 중얼거린 게 이제 너가 됐음에. I sing my way. 여러분들은 화가 또는 예술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꼬질꼬질하고 왜소한 빈센트 반 고흐, 동그란 눈에 배가 볼록 나온 파블로 피카소 등 자신의 예술 세계에 빠져 꾸미기는커녕 소박하고 담소한 이미지가 주로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의 모네는 다릅니다.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던 시절 모네는 잘생긴 외모에 레이스 소매를 소화할 만큼의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여자 모델들을 감탄시켰어요. 때문에 많은 파리 연인들은 그를 유혹하기에 바빴죠. 부럽네요. 여러분, 미인계, 미남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황금 비율의 매끈한 이마, 이동욱과 비슷한 그윽한 아이홀, 파도처럼 겹겹이 그려진 쌍꺼풀, 그리고 야수같은 올백머리까지. 모네는 이런 미남계로 의도하지 않은 사기를 친 적도 있답니다. 1877년 그는 생라자르 기차역을 그리고 싶었고 루앙행 기차가 정시보다 30분 늦게 출발한다면 그때의 빛깔이 가장 아름다울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빛은 곧 색채다 라고 닳도록 주장했던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던 거죠. 그러나 철도회사가 일개 가난한 화가를 위해 일정을 조정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손목에는 물결치는 레이스 커프스를 두르고 금장에 달린 지팡이를 휘두르며 철도회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리곤 자신이 쓴 편지를 역장에게 전하면서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철도회사로부터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어요. 모든 기차가 멈추는 것은 물론 플랫폼도 깨끗이 청소됐답니다. 또한 기차 엔진에 석탄을 가득 채워 넣어서 모네가 바라는 만큼 연기를 뿜어 올리도록 준비했어요. 거의 뭐 군주가 따로 없죠? 그는 존경과 외경 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대여섯 장가량의 그림을 그려서 역을 떠났습니다. 사장과 직원이 모두 나와서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배웅까지 했답니다. 모네의 위엄 있는 태도, 화려한 얼굴과 패션에 철도회사의 직원들은 눈앞의 화가가 낙선을 밥 먹듯이 하는 화가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아,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맞는 걸까요? 10cm의 서랍. 뛰어놀곤 했었던 같은 숨결 굽히진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기억 어른이란 시간은 아직 어색하게도 나를 채워 변했다 해 여긴 그대로인걸 You feel the same 땀에 젖어 놀았던 우리는 너와 난 이제 돌아갈 순 없지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마주보던 그림자 마주보던 우리는 여기 still same 시간은 언제나 날 울리는 존재지만 놓질 못해 많은 게 더 지날 때 여긴 또 여러분은 자신만의 철칙이 있나요? 샤워할 때 무조건 머리부터 감아야 한다든지 재수 없는 말을 하면 무조건 나무를 만진다든지 사람마다 다양한 자신만의 철칙이나 강박관념이 있을 텐데요. 우리의 모네는 어땠을까요? 그는 빛의 일시적인 반사현상을 정확히 묘사하려는 집념으로 항상 야외에서만 그림을 그렸답니다. 날씨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30개의 캔버스를 늘어놓고 빛이 바뀜에 따라 한 캔버스에서 다른 캔버스로 옮기며 그림을 그렸죠. 심지어 그 추운 겨울에도 그는 화구를 눈밭 위에 세워놓고 센 강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빛의 조도가 알맞게 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고 해요. 어느 날은 폭풍우가 심하게 쳤는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려 몸이 흠뻑 젖기도 했어요. 모네는 물을 사랑해 배 위에서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였답니다. 이 정도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모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저는 자극을 받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된달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만의 신념으로 무언가를 완성시키는 참을성과 끈기, 본받을 만한 모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피에이치원의 36T5&7 생각 하루도 빠짐없이 너와 나 어느새 비슷한 말투 I'm thinking about you free 65 and 7 days a week 생각 하루도 빠짐없이 너와 나 어느새 비슷한 말투 I'm thinking about you 맘이 떨려 어디 하나 고장나듯이 함께 있으면 시간은 도망가듯이 빠르게 없어져 yeah I be like what's going on yeah 비싼 시계 손목에 감아도 이건 못 멈춰 I call you up give me the ID 어디쯤인지 금방 나와 있어 널 곧 태우고 갈게 어디든 아주 먼 거리든 yeah we can go about anywhere you wanna 네 왼손 내 오른손을 걸어 baby let's not waste time just don't beat around the bush and tell me that you're mine 바삐 흘러가는 시간 뒤에 숨지 마 Because 너무 아까우니까 yeah. 처음부터 세줄게 yeah. I'm counting starting now And it's 365 and 7 days a week 생각 나 하루도 빠짐없이 yeah. 너와 나 yeah. 어느새 비슷한 말투 I'm thinking about you 365 and 7 days a week 생각 나 하루도 빠짐없이 yeah. 너와 나 어느새 비슷한 말투 I'm thinking about you But like Everything like I do, yeah you 너도 알잖아 나 이런 거에 약한 거 아침부터 밤까지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know when I first see you and laugh 오늘도 come on thanks 새롭게 지금 12시 땡 Ooh, hey Mr. Nerdy 지금 on stop with accounting Hot한 그것 화가들의 은밀한 식구 속 코너 핫한 그것에서는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가진 화가의 가장 핫한 명작을 한 가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봄맞이 꽃 구경을 가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모네의 정원으로 떠나보시죠. 오늘의 핫한 작품은 모네의 정원에 있는 화가의 가족이에요. 모네는 지베르니에 마련한 집에 정원을 꾸며놓고 그림을 그리곤 했었어요. 화가인 동시에 감각적인 원예가였던 그는 정원을 직접 만들고 관리했는데요. 그 크기가 무려 8,000제곱미터로 넓이가 상당했답니다. 정원에 있는 화가의 가족이라는 작품은 모네의 최초 정원에서 작업을 했던 순간의 기록이에요. 그는 꽃을 풍성하게 심는 것을 좋아했으며 형식을 갖추지 않은 화단을 선호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간질간질 눈부시게 만드는 햇빛이 들어와요. 여러분은 쿠션같이 보드랍고 푹신한 잔디밭에 앉아있죠. 그리곤 들려옵니다. 아이의 순수한 까르르 웃음소리. 손을 뻗으면 곳곳에 햇빛을 잔뜩 머금은 부드러운 꽃들이 사르륵 만져집니다. 어떤가요? 벌써 완연한 봄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이유의 드라마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 이번 주 은밀한 비밀과 사생활을 가진 주인공은 클로드 모네였습니다. 빛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했고 그에 따른 색채에 감각적이었던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돌이라도 빛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는 남들은 놓치는 빛의 아름다운 순간 하나하나를 눈에 담고 그림에 담으려 끊임없이 노력했는데요. 완연한 봄이 다가오기 전 꽃샘 추위 속에서 우린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길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죠? 이 순간에서조차도 모네가 말했듯 우린 아름답고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그러니 우리 꽃샘 추위로 불평하기보단 이 순간마저도 즐기고 마음에 담는 따뜻한 봄과 같은 사람이 돼보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PD금나연, 기술의 박지연,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UBS